아쉬울 것도 없어 진짜 할 만큼 했어 난 어차피 너 따위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매번 약속은 번복 또 셀 수 없이 반복 너란 남자 딱 그 정도 내 맘 다 줬지만 No 빈깡통 같은 이 story 이제 그저 깨지는 소리 정신을 차리고 보니 네 모든 게 오글거려 널 버려줄게 recycle 네 옆엔 그녀는 차는 거야 딩동 Player you ain't no 사람 잘못 골랐어 너만을 바라보고 위에 받들어졌어야 해 여왕 barber처럼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later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What up coulda shoulda Best friend 외로울 거야 weekend 그래는 loser 외톨이 못된 양아치 빈깡통 같은 이 story 이제 그저 깨지는 소리 정신을 차리고 보니 네 모든 게 못나 보여 널 버려줄게 recycle 네 옆에 그녀는 바보 오늘 난 말할게 I don't want you no more 아픔도 모르게 빨랐지 시간만큼 너는 훅 간 거야 지금 방금 내가 누군지 까먹었니 똑바로 기억해 I'm a boss bitch 너 정도 바로 정동 이미 지웠어 네 전화 번호 설레임을 향해 다시 심장에 시동을 걸고 booming pedal to the metal like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later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Woulda coulda shoulda Why wanna go and do that, why? 애기 모습을 좋아